밤하늘 한가득 채워놨었던 꿈들이 한 장씩 의미를 잃어가서 가래졌어. 지난 날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작은 종이들에 이제는 멍해지기도 해. 다른 내일들을 바래보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아서 손댈 수도 없어. 오늘 저도 하루를 참아도 자꾸 되돌아오는 매일을 살고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하고 혼자 또 한켠에 서서 정말 혹시나 내일은 다를까봐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 언젠가 선호를 이루려던 미래들이 아직은 그 시간에 머물러 멈춰 있어. 가끔씩은 어렸던 날이 그리워 다시 그날 앞에 닿으며 웃을 수 있을까봐. 같은 시간들을 반복하는 일이 어느새 익숙해져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 오늘 저도 하루를 참아도 자꾸 되돌아 정말 혹시나 내일은 다를까봐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 잠시라도 괜찮을 나를 그려봐. 한 편의 영화 같은 어떤 나를 난 오늘처럼 하루를 참아도 자꾸 되돌아오는 매일을 살고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하고 혼자 또 한켠에 서서 정말 혹시나 내일은 다를까봐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